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이제 로마서를 함께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율법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찬송가 한 장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중계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자, 오늘 이렇게 본문을 읽어봤습니다. 조금 어렵게 들려지시죠? 우리 그래도 이 말씀을 좀 차근차근 같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보여집니다.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에 대하여 복잡하게 설명하자면 뭐 책 한 권 이상 분량의 많은 양이 될 수 있겠지만 또한 뭐 많은 논문의 주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여러분 목회자 또 신학자가 아닌 이상이야 그렇게까지 깊이 상고할 필요는 없겠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그 율법과 복음을 대조하는 교훈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참으로 귀중한 교훈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여기 보면은 율법이 있고 없고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율법에 없이 또 율법이 있고 그러니까 율법에 있고 없고를 대조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율법 없이라고 하는 말은 율법이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로 율법이 있고라는 말은 율법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로 이렇게 보아도 됩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면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또 말씀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여기 보면은 결국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죄를 범하면 결국은 심판, 멸망받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보다 죄를 범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심판을 자처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범죄하든 저렇게 범죄하든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율법을 몰랐다고 핑계댈 수 없고 유대인들도 알면서도 죄를 지었으니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한계이기도 하고 또한 율법의 능력이기도 하고 한 것을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대조되는 것이 있는데 본성으로 행했다 혹은 율법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대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그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고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본성으로든 율법으로든 율법의 일을 알게 되고 동시에 그 율법의 일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2절 표현을 다시 돌아보아도 참으로 절묘한 것은 뭐냐면 율법 없이 범죄하면 망하고 율법이 있으나 범죄하면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율법에 대한 논리가 어쩌면 이렇게 절묘할 수 있을까? 그저 감탄할 뿐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결국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방인들도 어쩔 수 없이 본성으로 깨달아서 양심이 그 증거가 되어서 율법을 행하게 됩니다. 사람이 꼭 어떤 법 때문에 어떤 것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이 먼저 작동하여서 어떤 것은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우리가 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 공경한다는 것이 꼭 법으로 정해져 있어야지만이 부모를 공경합니까? 아니지요. 양심이 그것을 압니다. 양심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렇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오늘날 뭐 나타날 수 있는데 참 안타까울 뿐이고요. 결국 율법 없이 본성으로 양심으로 율법을 행하는 것이 돼도 그렇고 율법이 있어서 율법을 행하는 경우도 그렇고 모두 하나님 앞에 유효함을 알아야 됩니다. 용어 자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만은 풀어보면은 어렵게 생각할 것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다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우리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또 하나 대조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대조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율법을 아는 자 혹은 또 듣는 자 알게 하고 또 행하는 자와 이렇게 분명히 대조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있다 없다로 의인됨을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본성으로 율법을 행하는 것도 권장할 일은 아닙니다. 우선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율법이 어떠하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아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알게 되었으면 이를 행하여야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몰랐어요. 라고 이렇게 변명해서는 안 돼요. 율법이 없거나 모르는 불신자라고 해서 심판을 면할 수 없고 멸망해서 건진받는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예? 뭐 늦지막히 나는 몰랐어요. 이렇게 변명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얘기죠. 물론 율법을 알고 있다는 자체로 심판을 면하는 것도 더더욱 아니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할 수도 없음은 자명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지고 있는 또는 알고 있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제 좀 쉽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율법에 없다 있다를 따지지 말고 죄를 범하느냐 아니냐를 구분하여서 여기서 자유로워야 될 것이고 본성으로 행했느냐 율법으로 행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지켜져야 된다는 그런 것이고 또 율법을 아는 것의 차원을 초월해서 행하는 자리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잘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 없는 자는 율법을 알고자 힘써야 될 것이고 율법을 이미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율법을 지키고자 또 힘써야 될 것이고 그렇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다음 주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항상 우리의 생각과 삶에 감동을 주시사 기쁨이 충만하여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말이 이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일을 어떻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까? 주일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